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 7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의 닥터 스테판 애청자분이 게스트로 참여하셨습니다. 한 분은 지역 청년 활동가이고 다른 한 분은 학생 활동가이자 21세기 대학뉴스 기자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청년 활동가고요.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학 졸업을 몇 년 만에 했어요? 아, 네, 졸업은 12년 만에 했는데 사람들이 졸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인기가 높은 닥터 스테판에서 제가 졸업했다라는 걸 밝히고 싶어서 졸업생으로 지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대학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슬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학생인가요? 네, 휴학생입니다. 둘 다 그 애청자 맞아요? 그냥 청취자 아니에요? 네, 네, 애청자입니다. 애청자입니다. 네. 김 기자는 이번에 그 희망나비의 그 유럽 평화기행을 함께 참여하면서 취재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네, 어땠어요? 일단 좋았어요. 좋았는데 뭐가 좋았냐면 사실 국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을 위한 이제 서명운동이나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유럽에서 하다 보니까 색다른 면도 많았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플래시몹하고 서명운동을 함께 했었는데 그거를 한 곳이 파리 인권광장이나 뭐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장벽 그쪽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했었는데 세계에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함께 젊은 친구들하고 할 수 있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인기가 대단했죠. 네,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주목을 많이 일단 끌었고요. 그리고 워낙에 기행에 함께한 친구들이 잘 해줘서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이 나와가지고 그 노 아베, 노 파시즘, 노 워 이 세 가지 피켓을 들고 시위도 했었죠. 긴급하게 꾸려져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단장님하고 부단장님께서 그때 제가 같이 동행해서 사진도 찍고 네 봤었는데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파리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폭격할 때 이스라엘 대사관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또 역시 같이 시위한 적이 있었죠? 네네, 그때 기행이 끝나고 이제 몇몇 친구들이 남아서 같이 갔었는데 뭐 거기서 그 대사관 직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이 뭐 반대되는 말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오히려 학생들이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친구들이 막 대항하고 이런 네 옷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게 그런 경험이 작게 보일 수 있어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때 저도 인상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그 대사관 앞에서 경비를 쓰는 사람이 프랑스 경찰인데 우리는 그냥 1인 시위를 할 뿐이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같이 한다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하고 일본은 격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매우 인상적인 말이죠. 프랑스에서 그 유대인들의 지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사관 앞에 그 식당에서 일하는 유태인이 있었는데 그 1인 시위를 보고 이 사람이 그 어떤 말을 그 구글 번역까지 해서 우리말로 맞 시위를 한 거예요. 북이 서울을 폭격해야 한다. 이렇게 쓴 거야. 엉뚱하기도 하고 매우 그 도발적이고 네. 예. 그러니까 평화적인 1인 시위에 대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절대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반전 평화를 외치면서 아주 인상적이에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 플래시몹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거기 앞에 서 있는 친구가 무용과 현대무용 전공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되게 즐기면서 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더 예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셔플라리랑? 네, 셔플라리랑이요. 이제 플래시몹의 제목이죠.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어떤 청년단체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만든 건, 네. 아주 거기서. 인상적이에요.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지켜보고 네. 인기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같이, 터키 사람들은 같이 춤을 추기도 했었어요. 네. 옆에서 같이 막 따라하면서. 지금 한번 볼수 있나요? 그 영상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4부작 정도로 계획하는데 먼저 1부가 파리에서 그 일정을 촬영한 그 영상은 그 먼저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이 인공광장 에펠탑이 바라보이는 거기서의 그 플래시몹은 예, 전편이 딱 이렇게 삭제되지 않고 다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예, 나와 있어요. 아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 유럽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장식한 플래시몹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네, 진짜 의미도 있고 멋있는 것 같아요, 플래시몹을 그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베를린에서도 하고 프라하에서도 하고 뮌헨에서도 했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앞에서 했어요. 허가와 협조를 받아서 장면. 네, 그게 앞에서도 하고 안에 광장에서도 했어요. 아, 네. 유럽의회까지 들어가서 네. 아주 뜻깊은 유럽 평화경이죠. 아,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고생했어요. 내년에도 또볼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아마 단장님 얘기로는 2차도 있다고. 아, 네. 내년이 그 2차 대전 종전 70돌이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이제 광복 70돌인데. 그래서 올해 그 1차 대전, 1914년 그 1차 대전 발발 1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평화기행을 한 건데, 내년이 또 공교롭게도 2차 대전이 종전한 70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대학생만 참가 가능한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 졸업생도 되나요? 네, 졸업생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 되게 연령층도 다양했었어요. 뭐, 곶자왈 대안학교라고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오셨었고, 그리고 상명대 디자인과 교수님도 오셨었고, 또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테라시타 다케시라는 분도 할아버지신데 그분도 같이 함께 했었고 그래서 네,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세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닥터 스테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정태호 사회자는 이제 아직 여기 사회가 좀 익숙하진 않은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편집을 하는 사람이 사회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익숙하지 않은 친구가 왜 사회를 보지? 다른 데는 뭐좀 노련한 사람이 사회를 보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편집을 하는 뒤에서 거의 밤새다시피 수고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그 원칙이 이제 사회자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은 잘 압니다만은 우리 정태호 사회자의 캐릭터가 유머러스하고 와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저기 졸업생이 그좀 알고 있는 관계인데 졸업생한테 후배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사회자. 캐릭터가 어때요? 졸업생 우리 사회자님이랑 학교에서 이제 한몇년 정도 같이 생활을 했는데, 네, 모두 다 인정하다시피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유머러스한데 사람들이 그 유머를 알아듣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본인도 그 유머라는 걸 아나요? 아, 저는 이제 정태호 사회자만큼 못 따라가죠. 막 던지는 겁니다, 제가. 아. 내가 지금 질문한 거는 정태호 자신이 그 본인이 유머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아는지 재미나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인 것 그냥 같습니다. 녹아있는. 그래서 더 재밌어요. 사실은 그 이제 그게 이제 나오면 뭐 아마 박장대소할 겁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닥터 스테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 야합이라는 내외의 비판이 거셉니다. 천정배 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유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영화인들까지도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이 수사권, 기소권은 물론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도 관철하지 못하면서 유가족, 시민사회, 그리고 야권 내부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는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배신감까지 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도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은커녕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잠깐 끼어들면, 예.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특히 지금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방불명 7시간이 초점이잖아요. 네. 지난 그 국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해가지고 모른다 잡아뗐잖아요.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런 비서실장을 수사할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기소할 수도 없으면 그냥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여야가 그 밀실에서 합의한 야합한 그 특별법 내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이 없어요. 네. 특별검사조차도 결국 두 명 중에 한 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예전에 특검들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네. 껍데기뿐인 특검. 그런데 이 특검을 합의하기 며칠 전에 박영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찾아와가지고 단식 풀라고 그렇게 해서 믿어줬는데 이렇게 야합해버리니까 유가족들이 배신감 느끼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물과 소금과 효소를 먹었어요. 효소를 먹으면 좀 더 버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명백한 단식이죠. 단백질 공급을 끊는 그런 단식 맞는데 얼마나 격분했는지 이제는 물과 소금, 효소까지도 끊겠다. 그런 발언까지도 하고 정말 대외적인 표현, 공식적인 표현에는 점잖게 나왔지만은 정말 그 분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네. 극단적인 상황이죠. 한편 문재인, 박원순, 정동영 등 유력 대선 주자들도 합의를 파기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천정배 상임 고문도 트위터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성급하게 내린 잘못된 결단이라며 스스로 철회하든지 의원총회가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천정배 상임 고문의 그 제안대로 하면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한편 한신대 대학생들도 박영선 의원 지역사무실을 점거하고 특별법 합의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우리 학생운동의 전통이죠. 예. 점거하는 것 자체가 합법은 아니지만 어떤 그 법의 테두리를 때때로는 좀 벗어나면서까지 명확하게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학생들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신대, 감신대 학생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청계광장에서 노숙 단식농성도 하고 세종대왕상에도 한번 예, 올라갔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때 혹시 그 김 기자 혹시 취재 안 했어요? 네, 취재했습니다. 네. 어땠어요, 그때? 그때 제가 감신대 그 올라가는 거는 우연찮게 봤었는데 그 봉선화라고 위안부 할머니들 소재로 한 그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갔다가 그 시기에 딱 세종대왕상 앞에서 감신대 학생들이 올라가는 걸 봤고요. 그 노숙농성 단식을 했을 때는 직접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며칠간 좀 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간간이 워낙에 그쪽 광화문 쪽에는 갈 일이 많아서 간간이 네, 들러서 상태도 좀 보고 상황도 공유 좀 하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그리고 박영선 대표 사무실 점거도 어제 오후,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에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간 학생들이 그때 노숙농성 단식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좀 연락을 해서 기사 올리고 왔어요. 녹음 전에. 그렇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야 합의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재보선 야권 참패 이후에 어찌됐든 유가족분들은 그 박영선 대표를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무참히 무너져 버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학생들이 또 들고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입장을 명확히 할 때까지 거기에 증거농성 계속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현재 거기 구로동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근데 지지하고 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당 직원들하고 이렇게 실랑이도 있고 이랬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현재는 뭐 어느 정도 그건 합의가 된 상태고요. 지나가는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지지하는 단체, 시민단체 분들이 식사 제공 같은 걸로 연대 표시를 하고 있다고 네, 전해들었습니다. 증거 농성이 아니고 이제 대접을 받고 있는. 박영선 의원 원내대표 이번에 그이 합의는 실수했어도 기본이 있는 사람이라 아마 그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그 대우나 대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새누리당 뭐 이런 데 들어갔으면 전혀 달랐겠죠. 바로 끌려 나왔겠죠. 그렇죠. 딱 보니까 우리 졸업생 그 졸업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숱한 점거를 해본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야기가 곁으로 설까 봐. 근데 그 코리아 연대 그 공동대표인 그 이상준 집행위원장이 청계광장에서 노숙농성 그 바로 한신대 감신대 옆에 예, 활동했죠. 맞습니다. 예, 고생 같이 많이 했었죠. 했죠.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를 비판하고 나서며 행동에 나서고 있는 교수, 영화계, 문화인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교수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한 채 유가족들의 의견 반영 없는 밀실 야합 수준으로 특별법 제정을 합의했다며 성역 없는 조사가 아닌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특검까지 했는데 나온 거 없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야합이에요. 또 9일 정지영 감독을 비롯한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영화인 준비 모임 참여 영화인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련된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지영, 장준환 등 영화 감독들과 배우 문성근, 한국제작가협회 이은 회장 등 영화인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동참했습니다. 영화계의 핵심들이 대거 참가한 거고요. 영화계 영화인들까지 이렇게 나설 정도라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항쟁 전야를 방불케 한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 이거 여야 밀실 합의가 오히려 항쟁을 추동한다. 전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조금 여담인데 정지영 감독을 제가 그 학생 때그 학생 운동하다가 이제 잠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적 있어요. 그때 같은 층에 있었어요. 그분도 예, 거기 정지영 감독. 아, 그때 남, 감옥에? 예. 아, 네. 그 정치적인 사안으로 들어왔죠. 대단한 분이에요. 그 노동운동하는 한 선배가 소개를 해줬어요. 예, 첫 감옥살이고 좀 얼떨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인사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로 유명한 감독이더라고요. 좀더 친해둘 걸.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김장훈 그 가수도 지금 단식을 예. 하고 이제 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2차 이제 단식도 같이 하려고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수들도 이 단식 농성이나 세월호 특별법이 이제 정확하게 될수 있도록 이 지지 단식에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김장훈 가수가 정말 소신 있고 용기 있고 성실한 사람이 아주 꾸준하게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참여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그 단식을 했는데 공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풀었죠. 그리고 다시 2차 단식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저도 단식을 좀 여러 번 많이 한 편인데 그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1차 단식, 2차 단식 중간에 풀었다 다시 단식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을 내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그 영화인들 같이 있는 사진을 봤는데 얼굴이 좀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장훈 가수는 싸이도 그렇지만 그 공연에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네. 굉장한 에너지를 네. 예, 소모한단 말이죠. 참 그런 걸 보면 세월호 특별법 이거 여야 간에 새누리당이든 새정치연합의 그 박영선 원내대표든 정말 문제를 잘못 풀고 있다. 오히려 민심을 격분시키고 있다. 네. 이거는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이런 문제를 키우는 사다를 일으킨 이렇게 보니까 또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걸 또 노리고 역으로 또 예, 본인을 그 인당수에 바치는 심청이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드네. 왜냐면 그전 이미지가 너무 좋았거든. 아 근데 이번엔 정말 실수했어요. 네. 제가 칼럼에다가 여자 김한길이라고 네. 썼어. 아, 네 봤습니다. 아 이거 그렇게 예, 힐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건이에요. 네. 또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여성시대 DJ인 강서구는 지난 8일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최근 여야가 수사권, 기소권이 빠진 세월호 특별법 합의한 것에 대해서 유족과 국민의 뜻을 담지 못한 합의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진상규명과 조사는 사실 유족들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살아갈 세상이 안전하게 할 장치를 만들기 위해 진상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뭐 틀림없는 얘기죠. 이번에 그 특별법 야합은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야합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진실을 날려버린 야합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진상조사의 수사권, 기소권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예, 조치입니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특검은 네. 한 번도 제대로 진상규명을 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게 대통령이 걸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은 전혀 뭐 예, 기대할 게 못 됩니다. 그걸 다 알기 때문에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숱한 학습 효과 때문에 이렇게 다들 나서는 것이거든요. 대충 하다 덮겠다 이거죠 지금. 여야 야합이라고 비판받는 세월호 특별법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그동안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수사권, 기소권이 빠진 채 새누리당이 원하는 안대로 합의가 됐다는 점입니다. 두 원내대표 합의안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특별검사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임명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해 야당이 요구한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은 배제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상조사 이외에 수사권, 기소권뿐만이 아니라 그 대안으로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도 빠진 겁니다. 네, 예, 그렇죠. 하나도 관철된 것이 없다. 그동안 야당이 그 주장한 것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다. 껍데기뿐인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야당과 여당은 뭘 합의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당 안을 야당이 합의해 준 거고 뭘 받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박영선 원내대표가 뭐 받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바로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730 재보선에서 야권이 참패하니까 야권이라고 하지만 이제 제1야당 새정치연합이 참패한 거죠. 네. 그거에 대한 부담이죠. 그렇게 참패했으니까 여당이 일정 기간 국정주도권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국정주도권을 인정한 건데 근데 이제 그게 틀린 거죠. 왜냐하면 민심이 야권 제1야당에게 참패를 가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한 것은 집권 여당과 잘 싸우라는 거예요. 당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그 협상이 지루하게 진행되면서 야당다운 어떤 원칙성과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대한 질타예요. 더 잘 싸라고 하는데 그냥 바로 그냥 그 항복해버리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유가족들도 첫마디가 어처구니가 없다예요. 황당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러려면 뭐처럼 여태까지 그렇게 질질 끌면서 협상을 했느냐. 그렇죠. 특별법이 무슨 뭐가 특별하냐 이거죠. 그것이 좀 1차적이고요. 다른 그 분석은 좀 이따 이어서 얘기하죠. 심지어 새정치연합은 특별법 협상 초기부터 유가족들이 요구한 기소권은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고 수사권은 특별사법경찰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진상조사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이 불가피한데 긴 시간의 활동이 필요하지만 특별검사는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결정이 어려우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촉박한 기간이죠. 어쨌든 그 수사권, 기소권이 진상조사위가 아니라 이제 특검에게 넘어간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통 특검이 행사하는 그 수사 기소권을 이번에는 진상조사에서 하도록, 그것이 이제 특별법의 요점이죠. 그런데 네. 말씀하셨듯이 기소권은 그냥 처음에 신용만 냈고 수사권마저도 관찰하지 못하는 그래서 편법으로 나온 그 야당 쪽의 추천권도 결국은 관찰하지 못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어낸 것이 없는, 그렇게 뭐 박영선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에 유족이 3명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몸통, 뭐 손발 다 주고 뭐 꼬리 조금 달려있는, 깃털 몇 개 좀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의 그 합의거든요. 새누리당이 속으로 이랬을지도 몰라요. 김한길, 안철수보다 낫다고. 적어도 김한길, 안철수 체제 하에서는 이런 합의는 꿈도 못 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이 완전히 이번에 오판한 거죠. 이걸로 물러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 사안이에요. 지금 당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데. 박영선 원내대표 이번에 막중한 비대위원장 맡아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 뭐에 홀렸는지. 그래서 사실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역시 내공이 필요하다. 오랫동안의 실천을 통해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이런 실수 안 하죠. 문재인도 명확하게 자기 입장 표명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협상 처음 봤어, 나도. 야당 역사에 길이 빈 날 타협이에요. 완전한 굴복이고, 이런 협상 자체를 나는 과거 그 남코리아 정부가 FTA 협상이나 무슨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런 협상할 때나 나타나는 완전히 그 백기 들고 하나도 관찰하지 못하고 그런 수준의 협상을 한다는 게 정말 황당하죠. 좀 충격적이에요. 아, 박영선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이중대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사쿠라라고 그랬어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때 사쿠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그 경계하는 거거든요. 좀 더 분석을 하면 이게 이제 개혁정당, 중간정당,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뿌띠부르주아 정당의 한계예요. 수구 세력과 진보 세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는 거죠. 기회주의적으로 그리고 계량주의적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 전형을 보여줬어요. 야, 어떻게 그 깃털 몇 개 받아쥐고 몸통을 통째로 내주는지, 그리고도 유가족 3명 들어갔으니까 성과가 아니냐고, 또 그 전에 며칠 전에 와가지고 단식 풀라고. 아, 박영선 아마 잘못하다가는 손학규처럼 정치 생명 접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 사안입니다. 정말 네. 이번에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만 덧붙이면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인데 이 17명 구성은 새누리당 추천 5명, 새정치연합 추천 5명,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각 2명씩 총 4명,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원래 애초에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요구한 사항은 여야 추천 8명, 피해자 단체 8명으로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골고루 밀린 거죠. 변협이 이제 들어갔는데 보통은 이제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최근에 변협이 좀 다르게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은 정말 그 수사 기소권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 변협의 두 명도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성으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미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래 안 되는 건지 짚어봤으면 합니다. 원래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되는 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럽의 이제 사민주의 국가들, 이른바 복지국가들은 중산층이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계층을 보면 이제 마른 목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모래시계예요. 위아래가 볼록하고 가운데가 오목한 모래시계형인데 그 위쪽보다 아래쪽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양극화라고 그러죠. 갈수록 이제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빈약하다.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면 유럽은 제국주의 나라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수탈해온 그 초과이윤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거예요. 우리 같은 식민지는 초과이윤을 수탈당하기 때문에 가운데가 오목하고 유럽이든 미국이든 초과이윤을 수탈해오는 제국주의 나라들은 가운데가 볼록한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층, 소자산계급, 뿌띠부르자 계층이 두터우니까 그 계급계층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도 강한 거예요. 프랑스의 그 사회당이죠. 남코리아에서는 민주당,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 사회당 올랑드는 집권했죠. 네. 예, 대중운동연합 사르코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집권했어요. 그런데 남코리아는 한나라당 이명박을 비판하면서 집권하지 못했죠. 과거 이제 김구, 장준하 이런 사람들은 암살당했고 대통령도 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된 김대중 노무현도 비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무현은 보엉이 바위에서 자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충격으로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 미망인의 손을 잡고 오열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 스트레스로 인해 세상을 떠났죠. 네. 그러니까 남코리아는 뿌띠부르주아 중간층의 계급적 물질적 토대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취약한 뿌띠부르주아의 이화 요구를 대변하는 개혁정당, 뿌띠부르자 정당도 역시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암살당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집권해서는 결국 비명의 세상을 떠나는 이것이 남코리아의 현실이에요. 남코리아가 뭐 OECD 국가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식민지적 예속성과 반자본주의적인 기형성을 가진 그런 사회라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도 입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코리아의 개혁정당은 지지하다는 거예요. 강력하지 않고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의 재집권도 허용했지만 집권한 이후에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령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터픽 뉴스가 됐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참사죠. 3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장된 전례 없는 사건인데 그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64 지방선거나 730 재보선이 어땠는가. 그렇죠? 네. 64 지방선거는 그나마 나아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상대적으로 패배했으니까. 그런데 730 재보선은 야권이 오히려 참패를 당하는.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지역감정도 있고 뭐 금권, 관권, 언권선거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많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도 이렇게 힘없는 모습, 맥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쉽게 타협하고 물러선 거죠.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가지는 한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계급적 물질적 토대가 취약하고 체질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뭐 하나 제대로 끝까지 완강하게 싸워가지고 이긴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 지금이라도 민심을 바로 읽고 시급히 체제를 정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 이런 정치인들이 있을 때 그런 정치인들이 당을 이끌 때는 달랐다는 거죠. 문재인이 등장할 때다. 조기 전대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지난 닥터 스테판에서 다룬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대한 후폭풍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다뤄서 심각한 게 아니고 산케이 신문 그 보도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고 했죠. 등등 해서 공교롭게도 우리 그 이 녹음한 그 다음 날 바로 그렇게 보도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어요. 우리는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때문에 이번에 그 산케이 신문이 폭탄성 그 기사를 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데 그게 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우려도 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청와대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렸죠. 저는 닥터 스테판에서 이 팟캐스트가 나가고 난 후에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닌가요? 녹음한 뒤, 아직 공개되기 전에. 청와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이 기사로 썼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9일 산케이 신문은 서울중앙지검이 가토 다스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출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바야시 다케시 산케이 도쿄 편집국장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의 국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나 한국신문의 칼럼 소재가 중심이라며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용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국가 망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언론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그 언급했을 뿐인데 먼저 발단이 된 기사는 그 조선일보 칼럼이죠. 네. 7월 18일자.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문제 삼아야지. 아, 민형사상 소송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돼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남코리아가 일본의 그것도 특파원을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예, 액션이죠, 액션. 그렇죠. 근데 강한 부정은 이게 긍정이라고 우리나라 속담에. 아, 그렇죠. 청와대가 이제 민형사상 소송까지 걸면서 이제 강하게 부정하고 나오는 게 다 수상쩍은 거죠. 이제 이렇게 취하는 액션은 헐리우드 액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언론용 그 제스처죠. 네. 실효는 거두기 힘들 겁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온 얘기죠. 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 세계 어떤 언론도 예, 이렇게 인용 보도해가지고 민형사상 소송 당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만큼 남코리아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언론 후진국이다라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조소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쓸 때부터 철저하게 조선일보라든지 등등 인용한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둔 거죠. 초점이 되는 것은 지난 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생활이라고 얘기한 것은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남자를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정윤회죠. 근데 이제 정윤회가 박근혜하고 이제 긴밀한 관계라고 했지만 버시바오 주남미 대사가 보고한 그 비밀문서 위킬리스크를 통해서 공개된 그 내용으로 보면 매력 있는 최태민이 박근혜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뭐 몸과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거기 지난번 닥터 스테판 안 들었나 봐 지금 웃는 거 보니까. 저 들었어요. 아니 또 들어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노련하게 넘어가는데. 그 표현이죠. 그 표현을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최태민하고 박근혜와 최태민 남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뭐 사생아가 있다. 그 사생아가 이제 딸이기 때문에 정윤회는 결국 박근혜의 사위다 이런 추측도 있는 거고 김현철 같은 사람은 그 아들이 일본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종필도 썬데이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최태민의 애까지 있는데 무슨 정치냐고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가지고는 정치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거죠. 이른바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 배경에 깔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최태민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딸을 낳아서 정윤회가 사위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박근혜의 사생활이라고 할 때는 정윤회하고 썸씽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윤회가 최근에 이혼한 걸 부각시켰죠. 네. 그래서 상상하기도 싫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약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윤회하고의 어떤 남녀 관계보다는 박근혜와 최태민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좋게 말하면 이제 박근혜가 대단히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사위. 그때는 이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 사위인 정윤회가 박근혜 국회의원 시절 7년 동안 비서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7년 정도의 인연이면은 호흡이 잘 맞는 거죠. 속 생각도 터놓을 수 있고, 그 최태민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일가라고 할 수 있는 정윤회는 박근혜가 믿고 자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매단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때 정윤회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차에 세월호 참사가 터진 거죠. 네. 이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최태민의 사생아, 그 딸의 남편이라서 만나거나 또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이혼까지 한 정윤회하고 무슨 썸씽이 있어서 만나거나 이런 가능성보다는 정윤회를 중심으로 하는 비선 조직과 긴밀히 여러 가지를 상의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게 허술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경호실만 알고 비서실장이 모르는 일도 없어요.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28번이나 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세월호 참사가 워낙 크니까.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는 없이 전화로만.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었기에 청와대 1시간 거리잖아요. 서울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런데 7시간 동안 전화로 28번 보고를 받고 통화는 할지언정 청와대로 복귀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오늘 공식 입장으로는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 아이, 그런 말을 해도 힘이 들어요. 그럼 경내에 있었는데 왜 비서실장이 몰라. 경내가 얼마나 넓다고. 아, 운동장 몇 개 정도 될 텐데. 운동장 몇 개나 되나? 그런데 비서실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럼 국회에서 거짓말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경호실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호텔에서 남자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못 온 게 아니고 그만큼 좀 특수한 그 곳에서 특수한 만남을 하고 있었던 거지. 정윤회를 중심으로 하는 비선 조직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네. 그거를 이제 삼계이는 모를 리 없을 텐데 정윤회의 썸씽을 복선에 깔면서 사생활 이렇게 도발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정적으로 나온 거야.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그 막장 언론이에요. 막장 그 보도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올 이유가 뭐가 있냐. 같은 구군데 상계인 대표적인 구 언론이고 뭐 5위, 6위 그러는데 그 배경이 뭐냐. 지난 후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박근혜 길들이기다. 일본 방위백서에 나오는 그 독도 문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 또는 방위를 하게 하는 거. 전반적으로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완성에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행사 결정을 지지하면서 남일 관계 외교적으로 지금 껄끄러운 게 많은데 빨리 회복하라고 하는 압력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미 조선일보에서 비슷한 논조의 칼럼이 나온 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상케이 신문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 정보기관이 개입한 거 아니냐. 실제로 조선일보가 그 칼럼을 실은 게 남북, 북남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실무회담이 결렬된 바로 그 다음 날 아니에요? 7월 17일 다음 7월 18일. 네. 그리고 7월 초에 시진핑 스쿤평이 방남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공동성명에서는 빠졌지만 비공식 오찬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어떤 그 답변으로. 네. 그리고 아시안게임 실무회담에서도 오전에는 긍정적이었잖아요. 이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봐요. 오후에 네. 뒤집어졌는데 그게 외부의 압력인 거고. 그래서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조지 워싱턴 미 핵근무 타격단에 미일남 동군사 연습을 벌린 거 아닙니까? 그게 꼭 그렇게 필요했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측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이번에 상계신문을 동원한 거 아니냐. 그래서인지 북에서 오늘 보도됐습니다만 아시안게임의 그 추첨이죠? 네. 그 대표단을 보낸다. 그랬더니 남측에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예, 나진 쪽에 투자하는 문제라든지 또 철도와 관련된 문제 또 러시아 쪽에서 이제 북을 관통해서 남으로 오는 그 랠리가 있어요. 예. 그 랠리를 받아들이는 것 등등 박근혜가 여전히 북과의 어떤 끈을 놓지 않는 미국, 일본과 완전히 밀착해야 되는데 중국과 밀착하고 북과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물론 그것은 수구 보수 세력들이 경제는 중국, 군사는 미국 이런 구도로 가자라고 하는 게 주류거든요. 네. 거기에 맞게 한 거예요. 이미 남코리아에게 중국은 제1의 무역 대상국이에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해요. 네. 그럼 경제적인 심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남코리아가 이 미국의 반대편, 즉 중국에 베팅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바이든 부통령도 와서 지난해 말이죠.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미묘한 그 변화들, 사실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변화들인데 미국과 일본의 군부 외교 쪽에서는 박근혜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해요. 외교적으로 문제가 많다. 뭐 바이든도 이미 얘기했지만 그 중국과 너무 밀착한다. 이런 측면의 그 보도들이 적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일보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최대 약점을 건드리며 나온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수구 세력들도 박근혜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일본 측에서 특히 군사 외교 분야에서 박근혜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를 인용하면 7월 31일 한국 레드라인을 넘다라는 대담에서 남코리아 특파원을 역임한 바가 있는 일본의 경제기자와 독자가 남코리아 상황에 대해서 독자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 기자는 일본 경제신문사 편집위원으로 서울, 홍콩 특파원을 거쳐서 2004년에서 2005년 경제해설부장을 역임한 바가 있는 중요한 저널리스트입니다. 그 인터뷰에서 아시아 전문가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논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동포 2세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코리아 사람인데 코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미국인이에요. 예. 아, 미국인들 중에서도 저렇게 발언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외모만 코리안일 뿐 생각은 완전히 아메리카, 양키, 검은 머리 외국인, 전형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기고에서 한미동맹이 없어지면 중국에게 중국의 일부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이 미국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잖아요. 아니,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아예 그냥 주로 지금 규정되고 있는데 참 뻔뻔스러운 주장이죠.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통해 한중관계를 북중관계보다 더 긴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중국과 북한 해법을 타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 아니라고 본다. 첫째,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준비가 안 됐다. 둘째, 한미 관계가 강력해야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믿을 만한 것으로 보게 된다. 철저하게 미국 중심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미국 뜻대로 움직일 때만 북과 중국을 이간질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쪽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미동맹 없는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작은 지역 정도로 취급될 것이다 라며 남코리아에 대한 심각한 경고 기사가 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남코리아를 미국의 한 주로 취급하고 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에 휘둘리는 그 영향하에 놓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말해서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고 중국은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 지금 비록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제국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낫냐 아니면 사회주의 팽창주의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나라가 낫냐라고 물어본다면 길을 막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뭘 선택하겠어요? 후자요. 우리 김정민 기자는? 후자요. 차라리. 그렇지. 아, 역시 상황이 좀 낫다. 유도식물이고 아, 남북이 북남이 통일해서 그 통일국가가 되면 주변의 어떤 나라들에게도 이른바 강대국들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주독립국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손발력. 또 그 경제 기자는 미국인들도 분노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습금평 주석과 손을 잡고 반대한 것이 마지막 일격이 되었다. 미국은 수면 아래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아베 신조 정권에게 자위권 행사 용인을 하도록 했다고 생각된다. 잠깐 끼어들면 그 시진핑 그 습금평 우리가 섞어 쓰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 이제 그 나라에서 부르는 소리대로 하면 시진핑이 맞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공자도 꽁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온내도 주온나이 이래야 된다고. 네. 아,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은데 그 유비는 뭘로 부르고 제갈량은 뭘로 부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과거처럼 써왔던 그 표현대로 한자를 그대로 하면 습금평이 되거든요. 이러면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시진핑 습금평 또는 습금평 시진핑에게 두 번 불러줘야 돼요. 중요한 경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르는 대로 익숙한 표현대로 합니다만은 이 조치는 한국 방위력 증강에 당연히 이바지하는 것인데 한국은 중국과 함께 반대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측으로 돌아 누웠다라고 미국은 본 것이다 라며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고 뭐 미일남 삼각군 사동맹 그 미국의 영향 하에서 움직이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도 반대하지 않았고 또 조지 워싱턴호 미 핵항모 타격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에 킬조 독수리 맥산더 합동군사 연습 다 했잖아요. 그러나 시진핑 박람이 보여주듯이 경제적인 그 남코리아 중국, 중국과 남코리아의 관계가 보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죠. 거기에 박근혜가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거든요. 네, 그런 거라든지 그것은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ADB 아시아 개발은행의 대안이거든요. 네. 진보적인 대안, 완전한 대안은 아니고 개혁적인 수준의 대안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 유럽 제국주의에 대응해서 브릭스 체제가 서고 그 은행으로서 NDB도 나오고 이건 IMF하고 대체하는 거죠. 네. 그리고 ADB에 대해서 AIB가 생기고 근데 이 과정에서 남코리아가 저쪽 중국 쪽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 패권이 흔들리니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괘씸한 거죠. 그래서 남은 게 이제 군사 패권이고 그래서 더욱 미일남 삼각군사 동맹 완성, 아시아 태평양 반 나토 결성, 유라시아 포연 형성 이러한 3대 군사 전략을 강력히 전개하는 거예요. 미국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연합국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코리아가 거기서 동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압력을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7월 초에 시진핑이 왔잖아요. 북에서도 아시안게임 참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경계심을 높이면서 조선일보 상케이 신문까지 동원한 거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이 집단적 자위권으로 중국과 손을 잡은 사건이 미국에게는 충격이었다. 배반자인 한국에게 향후 미국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 미국을 내세워가지고 남코리아를 길들이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공동성명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잖아요. 그 다음날 비공식 오찬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도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 거죠. 이게 이제 뭘 모르는 거냐면 박근혜가 정말 민족적 양심이 있어서 남코리아의 국익을 생각해서 그랬을까? 또는 북이 시진핑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또 시진핑도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균열시키기 위해서 남코리아의 견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에 휘말렸을까? 참고로 북은 상대적으로 일본을 끌어당기면서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에 균열을 주죠. 일본에서도 북과 그 회담하면서 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아베도. 박근혜가 중국과 밀착하고 북하고도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 이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근데 일본은 되고 왜 남은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일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킨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박근혜가 방위를 안 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서 일정하게 비판도 하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그 지지율이 완전히 추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전쟁 성로에 대해서 고노다마도 수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이라고 하지만 군국주의 부활, 일본군 재무장 이거 아닙니까? 100년도 안 돼서. 그러니 남코리아 민중들, 우리 코리아 민족의 입장에서 누가 이것을 지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을 의식한 박근혜가 그 여론을 일정 정도 대변하면서 지지율 추락을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근혜는 지지율이 추락하잖아요. 그럼 직접 챙겨요. 어떤 이벤트를 하고 어딜 방문하고 등등등 하면서. 그러니까 비공식 오찬에서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비판이라는 것도 시진핑의 어떤 정치력 또는 북의 어떤 제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동성명에서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은 데 대한 여론의 비난, 민심의 동요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수위를 조절했을 수 있어요. 균형을 잡았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또 이 경제기자는 한국의 보수층도 이를 알고 있다며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애초에 양다리 외교를 주장했다가 미국의 분노를 알고 180도로 궤도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좋은 의미로 할 때는 등거리 외교라고 표현하고 이제 양다리라고 할 때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주필이 입장을 바꾼 거예요. 왜 바꿨겠어요? 미국. 미국, 그렇죠. 미국의 뜻이 뭔지 또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왔을 수 있죠. 계속해서 중국은 박근혜 정권의 리미 종중, 미국을 이탈하고 중국을 따른다. 라는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분리하다의 리자죠. 추종하다의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북 세력 그러는데 종중 세력이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리미 종중 희한한 신조어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큰평 주석은 주석으로서 사상 최초로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 안중근 기념관도 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도 그 가서 시안이라고 거기 시진핑 출신지거든요. 삼성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도 방문하고 가서 뭐 중국어로도 연설하고 물론 초반부에만 약간 이 정도 되면 이제 미롤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박근혜도 방일보다 방중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상한 거 아니냐, 이상한 기류가 이제 감지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죠. 미국은 말이에요. 민족주의나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를 믿지 않아요. 후세인이 처음에는 친미주의자예요. 나중에 반미주의자로 바뀐 거 아니에요? 아, 파나마의 노리에가도 마찬가지. 처음에 친미했다 반미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민족주의, 민족성이 강한 나라가 또 있어요? 없죠. 그리고 사실 미국은 또 도둑이 재발전인다고 지훈제도 말하고 유경수를 미국이 죽였느냐 아니면 박정희의 하수인이 죽였느냐 그거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도 박정희를 죽인 김재규가 미국의 사주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하기 전에도 미 대사관 갔고 하고 나서도 미 대사관 간 게 김재규예요. 박근혜 모르겠어요? 바보예요? 바보가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알고 있겠죠. 그렇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방향이 잘못돼서 머리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 30조 4대 강사 관찰하면서 6조 커미션 챙기고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잖아 이명박. 박근혜도 그래요. 그 정말 그 이명박이 온갖 엄한 짓을 해서 지지율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죠? 최태민이, 정윤이, 박지만이니 온갖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민족이에요. 원래부터 머리가 좋아요. 누구든 머리가 좋아. 그 좋은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발달시키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이명박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이명박은 일본에서 태어났죠.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일본 사람은 아니죠. 우리나라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민족이냐 우리 결의냐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핏줄이고 하나는 언어예요. 적어도 우리말을 쓰는 언어는 확실하고 그 핏줄과 관련해서도 그 이상득이나 등등 봐서 생긴 것도 어쨌든 우리하고 희한하게 다르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대충 봐서 그냥 우리 핏줄은 맞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좋고 그런 꼼수 분야에서는 달인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 맞습니다. 개고기집에 가서 반값으로 개고기 먹는 데잖아. 마담과의 사업을 잘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 북도 있고 남이 있잖아요. 조선민주주의민국,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제 어느 게 우리나라냐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과학적으로 남북이 다 투표해서 된 나라는 북밖에 없어요. 조선민주주의민국하고. 남측에서 비합법적으로 투표해서 그 대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네. 대한민국은 어쨌든 남측만의 선거를 했어요. 남측만의 단독 선거에 남측의 이승만하고 김성수 세력 빼고는 다 불참했죠. 보이콧했죠. 네. 그러니까 그 정통성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잘못 얘기하면 남측의 파쇼적인 법에 또 문제를 삼기도 하지만 네. 과연 그것이 지금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해서 우리는 중립적인 양쪽이 다 인정하는 코리아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네. 북코리아, 남코리아. 그게 우리나라죠. 코리아가 우리나라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이명박이 뭐 우리나라 사람이지 뭐 다른 나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매국노가 있을 수 있어요. 반역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네.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라고 할 때 이명박은 딱 들어맞는 사람이다. 박근혜도 그보다 능가하면 능가했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박근혜가 미국, 일본이 지금 흘리고 있는 그 이상기류, 다시 말하면 그런 다른 견해나 입장을 갖기 시작했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요. 이명박과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산케이가 나선 거냐. 그런 이상기류가 형성되는데 정윤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정윤회 쳐야지. 그렇죠? 조선일보 산케이가 정조준한 것은 박근혜가 아니고 정윤회예요. 그 비선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구 세력을 대변하고 상전 미국을 따르는 박근혜를 제 손으로 치고 있는 거거든요. 수구 세력과 미국이. 네. 그럴 때는 뭔가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그 치고 있는 방향이 정윤회를 겨냥하고 있으니 정윤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냐 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이 정도 가지고는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네. 여러 추측이 가능할 뿐이에요. 네. 다만 그런 추측들을 좀 더 예리하게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분석가가 필요한 것이고 닥터 스테판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끝으로 일본 정부도 이를 깨달아 정관계자에 의하면 아베 수상의 측근들도 한국이 중국 측에 넘어갔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중한의 공동기판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더욱더 한국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일남 삼각군사 동맹에서 만약에 남이 중국과 가깝다면 북은 같은 민족이니까 더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는데 어쨌든 대치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지는데 중국과 북, 북과 중국은 강력한 군사동맹 관계예요. 왜냐하면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코리아 전쟁까지 함께 싸웠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상이 겉으로는 장개석 군대고 남코리아의 이승만 군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군이거든요. 코리아 전쟁에서는 미군이 주된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태평양 너머에는 미국이 위협을 느낄만 하죠. 네. 더구나 경제적으로 추월했는데 남코리아의 관계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일남 삼각군사 동맹을 하면 이제 군사적으로 정보도 교환하고 함께 연습도 하고 뭐 이러저러하게 이제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럴 텐데 이제 남코리아가 그 동맹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거나 최소한 중립적이거나 동요한다면 동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미일남 삼각군사 동맹에 중요한 균열이 가해지니까 그런 균열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매우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좀 닥터 스테판은 좀 약하잖아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봉주처럼 일본도 미국과의 동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탈할 수 있다. 이 부분 또한 역시 분명한 거예요. 일본의 역사나 그 속성을 연구해 보면 일본은 언제나 강자 앞에 비굴하고 약자 앞에 잔인한 나라예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 일본과 관련해서는 가장 호되게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동부 쪽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 파괴되는 바람에 완전 작살났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서부 쪽에, 그러니까 동해안 쪽으로 상당히 많은 원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이 초정밀 로켓단의 그 타격 범위 안에 있잖아요. 정확하게 있어요. 근처까지 잠수함에 가서 쏠 것도 없어요. 그냥 강원도 뭐 깃대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로켓을 쏘면 그냥 그 후쿠시마 사건이 터지는 건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터져서 지구 자전 방향 때문에 일본 열도에 핵참화가 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히로시마 나가사키 혹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또 한두 개도 아니야. 그러니까 북이 로켓탄에 핵탄두를 실어 날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로켓탄에 슈퍼 EMP를 장착해서 날리면 그냥 일본 열도가 암흑천지 아비규환으로 변하는 거예요. 중성자탄을 날리게 되면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고. 사실 이두 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본 열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상고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고대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일본은 우리의 영향하에 있었어요. 백제가 망한 후그 유민들이 일본에 가서 지배층이 됐다. 왕족이 됐다라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일본이 전쟁 성노예 20만 명, 징병 징용 850만 명. 그거 가만히 놔둬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이런 데서는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더욱이 뭐 독도가 자기 땅이다. 뭐 일본군 재무장의 또 다른 표현인 미국의 재군용 정책에 의거해서 밀란 삼각군사 등을 완성하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게 뭐예요? 미국이 일본과 함께 똑같이 움직이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북을 공격하면 일본도 따라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나온다. 북일 회담이 진행된다는 것은 일본이 미국의 한구 정도 힘을 실어줘도 한일 정도 북의 힘을 실어주는. 다시 말하면, 뭐, 북이 미국을 한순간에 깨버리면 그냥 일본은 항복하고 북에 붙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가능성도 있죠. 남이 중국에 붙는 거나, 일본이 북에 붙는 거나,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런 위정자들은 이미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어떻게 한다? 양쪽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9대1이든, 그게 99대1이든 간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잘못하다 닥쳤던 개신세 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죠. 일본은 일단 미국을 앞세워서 남코리아가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을 하지만 미국은 일본도 똑같이 봐요. 일본이 오히려 더 그런 족속이야. 의리가 없는 족속이야. 일본에 무슨 의리가 있어요? 전혀. 그래서 아베가 오바마 방일 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들어가지 않고 버텼죠. 예, 네, 무지하게 버텼죠. 재미난 기사인데 그 아베가 이제 그 오바마를 데리고 평범한 일식집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오바마가 이제 먹는 둥 마는 둥 식은 둥한 거잖아요. 그 일식 회라든지 초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내내 굳은 얼굴로. 이제 지금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다그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행되는 협상이 만만치 않다. 잘안 되고 있다. TPP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굳은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협력해도 경제적으로는 거리를 두면서 자기 실속을 챙긴 거예요, 일본이. 그리고는 스시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초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오바마가 편할 리가 있나? 자기가 평소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죠. 그럼 뭐 아베가 경제적 실리를 취하나, 박근혜가 역시 수구 보수세력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미국 일각에서 최근에 주남미군을 이제는 철군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투적으로 쓰는 예. 지렛대지 압력수단. 예. 아, 그거 뭐 맨날 그런 얘기, 뭐 카터도 그런 얘기하고. 그 주남미군의 존재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지들이 원해서 있는 건데 우리가 돈까지 내면서 주남미군 때문에 남코리아가 안전하고 뭐 국방비를 절약해서 경제 건설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대주면서 그 주남미군이 사실은 남코리아 역대 독재 정권을 뒤를 받쳐준 가장 강력한 세력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화근이고 동북아의 최대 불안 요소가 바로 주남미군이에요. 그리고 주일미군. 지들이 원해서 거기 있으면서 돈까지 받으면서 그렇죠. 온갖 범죄 저질러도 치법권적인 특권을 누리고 여중생 압사 사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김정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중생 그 혹시 그 사건 났을 때 혹시 여중생 아니었어요? 2002년에. 아니, 저는 그때 9살이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도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그때 촛불 집회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재차 물었었어요. 제가 아, 진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나 이런 생각에 어릴 때라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9살이면 이제 초등학생 때인데 언니들이 그렇게 죽은 거죠. 그 언니들 두 명이 이제 그 길을 갈 때는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걸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장갑차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그 검찰에도 그렇게 진술했어요. 그런데 그런 작전이 진행 중에는 처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으로 안전하게 그냥 송환됐어. 그래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죠. 이라크에서 이제 장갑차 갈 때 어떤 그 모녀가 뭐 잠깐 불러요. 뭐 도와달라고. 그럴 때 멈추면 이제 그 모녀가 바구니 같은 데서 폭탄을 꺼내가지고 이제 던지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군사 매뉴얼로 그냥 지나쳐라 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전시 중인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전시 중에도 누가 부르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지 그 길 위에 있는데 그걸 깔아뭉개고 가라는 매뉴얼은 아니에요. 근데 남코리아에서는 그 좁은 길에 있다고 해서 깔아뭉개고 간 거예요. 개나 고양이도 그렇게 죽이진 않은 거예요. 게다가 남코리아에서는 이런 식의 폭탄 투척한 사례도 없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게 이제 미군인데 지금 오히려 그 주남미군의 그 주둔 여부를 가지고 오히려 박근혜 정권을 압박하려고 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수구보수 액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네. 수구보수 액들은 남코리아 분들을 안 믿거든요. 왜 안 믿냐. 최근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총기 난사 사건, 구타 사망 사건. 예. 이런 군대를 어떻게 믿어요? 뭐 요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엽기적이더라고. 뭐 양병기인가? 아, 그걸 핥게 한다든지, 네. 뭐 곤충을 먹게 한다든지, 뭐 군인들끼리 뽀뽀를 시킨다든지 별 짓을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신임 병사를 폭언한 게 문제가 돼서 처벌받게 될 것 같으니까 트럭을 몰고 탈영하다가 버스 오고 승용차 자동차 예 자동차를 받아가지고 네 명이나 중경상을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어제 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서 후임병에게 폭언한 혐의로 처벌받게 된 육군 3병이 군 트럭을 몰고 탈영했다가 버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민간인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후임병에게 폭언한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한 육군 상병이 군 트럭을 몰고 비무장 탈영, 버스와 승용차를 들이받아 민간인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기를 휴대하고 탈영하진 않았다. 네, 그렇죠. 총기 난사 사건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민간인이 중경상을 입었다면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더구나 일병 구타 사망 사건, 그 이전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인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군 관계자들은 이 상병이 후임병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공기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영장 처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중이었고 관심병사 B급으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상병이 영창에 수감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군기를 잡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구타 사망 사건이 생기고 네. 구타 사망 사건으로 군기를 잡아서 군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트럭 탈영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악순환입니다.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최소한 의무병제를 지원병제로 바꾼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군대에 내가 가기 싫다, 적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직업군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또 모병제로, 자원병제로 받아들이고 군대 내에서 복무하는 기간 보수도 현실화시키고 올려주고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한다면 왜 군대를 안 가겠어요?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사회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북익을 잘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크게 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뭐 옴부즈만 제도다, 민간군 그 위원회가 뭐 감시한다라고 하는데 뭐 독일에서 그런다고 하지만 독일 얘기고 여태까지 남코리아에서 무슨 위원회가 꾸려져서 민간군이든 뭐 누가 들어가서 바로잡은 적이 있어요? 그런 위원회가 없어서 이런 사건이 터지나요? 어림도 없어요. 예. 그건 그냥 사후 약방문이고 신용하는 거예요. 액션 정도예요. 이건 액션도 아니야. 그냥 립서비스. 그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돼요. 의무병제를 지원병제로 바꾸는 수준의 제도 개혁이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실제로 북은 그런 강제적인 의무병제가 아니라 자원적인 그런 제도고 그 제도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얻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참 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그래서 군복 입고 다니면 존경스럽게 보는, 아, 저 친구 정말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남에서는 이제 군복 입고 다니면 저 군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휴가 때도 군복 안 입으려고 사복 입고 나가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사회자가 현역 복무를 했죠? 네. 네. 우리 졸업생은? 아, 네. 아, 군대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뇌를 다쳐서, 아, 이제 수술을 받았나요? 아, 네. 네. 출혈로 뇌 수술을 받았는데 졸업생의 신분이 이렇게 드러나네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이상훈 대표도 정말 그 체격은 무슨 뭐 검도 태권도 해가지고 막 최소한 합치면 한 5단쯤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아, 저는 신체 검사에서 안 좋게 나와가지고. 시력이죠? 네, 시력이 안 좋게 나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예. 아, 그러고 안색 수술하신 거예요? 별게 다 나온다. 신체의 비밀까지. 우리 지금... 김준민 기자는 여성이니까. 우린 여성은 군대 안 가죠? 의무적으로? 네, 그냥 한 소리고. 저는 이제 감옥을 오래 살았어요. 감옥을 아주 오래 살아서 그걸로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은 우리 정태호. 네, 그 사회자뿐이에요. 군대를 어디서 복무했어요? 제주도에서 했었습니다. 그 신혼여행 때나 가는 그 제주도에서 날마다 바캉스. 월급날이면 카드 들고 나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아, 신용카드. 그 월급 들어오는 카드가 있는데 나와서 그 카드로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근무지에서 이제 뒤에 편의점이 있는데 근무지 이탈을 해서 편의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오고. 걸리면 혼날 텐데 안 걸려서 다행이. 네, 남코리아 군대였습니다. 이제 본질이 드러나고 있어 지금. 아, 여유를 되찾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치킨도 시켜 먹고 근무지에서 술도 사 먹고. 그러니까 근무 쓰는데 이제 바닷가 쪽을 바라보고서 근무를 써야 되는데 한라산 쪽 바라보면서 순시 언제 오나. 난 처음에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아, 포커를 했나. 모르려면 너만 보인다고. 나는 그게, 그리고 카드에서 난 군대 경험이 없으니까 신용카드 들고 나서 이런 줄 알았더니 월급 들어오는 카드가 따로 있구나. 네. 아, 이번에 기획기사 쓰면서 네, 조사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나라사랑 카드라고. 네. 이때 하자마자 바로 만들어줍니다. 나라사랑. 치킨 사업. 우리나라 그 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치? 이번에 그 김 기자가 대학뉴스에서 그 일본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 기획기사를 썼죠? 네. 어떤 기사였어요? 일단 기사, 기획기사가 올라간 게 4개인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걸 제가 담당해서 쓰게 됐는데 그 내용이 징병제 문제에 대한 내용하고 또 지금 현재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립서비스용이다 이런 식의 네,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군 체계도 엉망인데 원치 않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2년을 살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다 이런 내용이었고 립서비스용 이른바 대책들은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국방장관의 무책임론하고 그리고 현재 국방장관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 회피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코리아 군대 내에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가장 잘 알아야 하고 가장 책임져야 할 고위 관리들이 그런 걸 회피하고 선전용으로 그냥 언론용으로 말로만 한다 그런 네, 내용을 다뤘습니다. 조금 보충하면 김관진은 이제 복을 받았죠. 처음엔 제대로 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번 피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복을 받았죠. 네. 그랬는데 묵묵부답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책임 있죠. 그리고 이전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내린 적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관진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무사하기가 쉽지 않죠. 한민군은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정도니까 좀 피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더 각 참모총장 불러가지고 뭐 야단치고 본인이 대국민 사과하고 그러는데 그걸로 쉽게 불이 꺼지지 않고 있죠. 물론 이런 것 때문에 그 산케이신문 보도가 좀 덮이기도 하고 세월호 특별법도 뭐 통과되는데 이게 물타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개 큰 사건이 터졌는데 서로 상쇄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뭘 부각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사건 상보 효과를 발휘해야 맞는 겁니다. 이제 동반 상승작용이라고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모두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무능이에요. 부패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월호 특별법도 결국 뭐냐면 진상규명 제대로 해서 책임자 처벌 확실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도 정말 가슴 아픈데 처참하죠. 이런 뉴스를 접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산케이 신문 보도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대통령이 7시간 그 오전 오후 일단은 저녁 시간도 아니고 근무 시간에 7시간 동안이나 대면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그렇죠? 비서실장, 경호실장 모른다 그러고. 그게 혹시 어떤 사생활이라고 하면 더 문제가 되죠. 비상관과 만나도 마찬가지죠.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있는데 비선을 만나서 그쪽 얘기를 듣느라고. 아무리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좋든 나쁘든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겨냥하고 칠 만큼 어떤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박근혜 정권은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터지는 거죠. 바로 어제 트럭 탈영 사건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또 어떤 재난사고가 터질지 또 외국 신문이 우리나라의 이른바지만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런 국가망신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진실들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제대로 지려면 물러나야죠. 네.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이른바 정권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수구 전체 세력이 몰락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고 가래로 못 막아서 나중에 포클레인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북이 인천 아시안게임 조추첨을 위해 방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 입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북은 20일에서 22일 인천에서 진행될 아시안게임 조추첨 행사 등에 국가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8일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 측에 따르면 북측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 19일 인천에 입국해 국제학술대회와 종목별 조추첨 행사, 경기장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북쪽에서 누가 오는지 명단을 보내주면 방남증 발급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지원이죠. 예. 네. 예,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시안게임 참가 관련된 것이 이제 남북관계, 북남관계 개선의 중요한 고리예요. 네. 그 직전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하는 코리아반도의 운명과 관련해서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 연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북은 이번에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 선제타격 계획을 실전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하고 있거든요. 작년 3월 말을 생각하면 코리아반도의 전쟁 정세, 전쟁 가능성이 90%에서 98%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바로 아시안게임 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7월 달에 그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면 처음에는 북이 아시안게임에 참여하겠는가 을지 연습을 계기로 결국 그것을 구탄하면서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의외다 싶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조선일보 산케이 신문을 통해서 북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지 시진핑이 방남을 서둘렀는지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이른바 정부가 미묘한 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군사적으로 첨예한 대결 상태에서 나름 아시안게임에 북의 선수단 응원단이 참가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나진에 투자하는 거라든지 철도와 관련되잖아. 또 러시아로부터 북을 관통해서 남으로 오는 이벤트죠. 랠리 이벤트. 그 판문점 통과를 허용한다든지. 네. 물론 판문점 통과까지 되면은 이제 미국하고 또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부분에서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은 북남, 남북관계 개선의 일말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참 이것은 대단한 원칙과 인내고 놀라운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1월 달에도 국방위 중대 제안을 통해서 키리졸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고위급 접촉과 이상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6월 말에 특별 제안 한 뒤에 실무회담이 벌어졌다가 결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 벌어지기 직전에 19일이면 사실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인상적이에요. 여기에 또한 중요한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물방울 하나의 빗기는 오픈 트랙이 아니라 클로즈 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비공개 경로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무엇이 때로는 정세의 초점이 될 수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참여한 분들 소감이나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닥터 스테판을 쭉 들어보면 유대자본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도 유대자본이 들어가고 있고 들어갔다.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중국을 움직이는 그러면 힘이 유대자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부분에서만 그런 건지 그 중국과 유대자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중국인도 아니고 유대자본도 아닌데 다만 이제 그 뭐 추측을 하는 거죠. 1999년 그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게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봅니다. 그때 뭐 영국 그 황태자가 이제 아, 눈물을 글썽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원래 그 중국당이 중국당으로 가는데 왜 울어? 그 등소평이 이제 말년에 정말 그 숙원 중에 하나를 해결하는.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죠. 경사죠. 그런데 홍콩을 가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구룡반도 그 넘어, 그 이제 홍콩 섬이죠. 미국 뉴욕의 그 맨하튼을 이 연상시키는 빌딩의 숲이 있어요. 그게 독점 자본이잖아요. 그 빌딩의 겉으로 드러나는 주인과 상관없이 그런 고층 빌딩으로 대별되는 독점 자본, 자본의 주인은 대부분 유대 자본이에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중국의 홍콩부터 해서 베이징까지 이어지는 그 해안선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뭐 광주도 그렇고, 심천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베이징도 그렇고, 이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엄청난 빌딩이 들어섰는데 이게 다 자본이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이 그 여공들이 농촌에서 무슨 부채 만들고 뭐 플라스틱 그릇들 만들고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그렇게 빌딩이 섰을까? 그렇잖아요. 유대자본이 무지하게 들어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홍콩 상하이은행이라고 있어요. 네. 네, 이름도 홍콩 상하이야. 홍콩에서 끝나지 않아 상하이까지 겨냥한 거예요. 유대자본의 은행 맞습니다. HSBC. 네, 맞아요. 그 베이징에 보면 그 천안문 광장 옆에 동방신천지라고 있어요. 그 우리로 얘기하면 압구정동의 그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그런 게 한 10개쯤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이거를 홍콩 상하이 은행이 중국에 들어가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얻는 대신에 중국에 선물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100배, 1000배 더 뽑을 수 있는 타산이 있기 때문에 선물했겠죠. 네. 그렇죠. 유대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대자본이 무지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화폐전쟁을 집필한 숭홍빈, 이제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 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 양털깎기를 한 거예요. 그 동아시아에 있는 그 노동자 민중들의 피땀을 짜내는 걸 보고, 그건 이제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차관이 얘기했죠. 유대자본의 대리인이죠. 나중에 41살에 뉴욕 FRB 연방준비이사회 그 의장을 맡기도 하죠. 그래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 수습하는 테이블에 주관자예요. 그리고 오바마의 재무부 장관이 됐죠. 그런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와 가지고 팀을 꾸려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쓴 책이 화폐전쟁이고, 중국에 300만 부가 팔렸어요. 남에서도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중국에 300만 부가 팔리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중국 공산당원들이 권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유대자본이 들어가는 걸 중국 공산당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죠. 유대자본을 이용해서 겉으로 보면 이제 초국적 자본, 이제 미 제국주의, 유럽 제국주의의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어떤 독점 자본들, 그 자본들을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의 자본까지도 중국의 생산력 발전에 이용하는 측면이 하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본이 중국 제도를 허물어버리는 트로이 목마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매수한다든지. 등소평은 그런 거죠. 한 50년 시장경제 하다가 계획경제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중국 생산력이 너무 낮고 인민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거치자 라고 한 건데, 유대자본은 너희들이 자본의 맛을 보고 정말 그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부에서 와해 작전을 펴고 있는 거죠. 미국이 뭐 티벳이라든지 뭐 파륜궁이라든지 뭐 천안문 사건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하면서 중국의 최대 약점인 다민족 국가, 또 이른바 서방식의 인권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유대자본은 다른 차원에서 자본의 힘으로 내부에서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대자본이 몽고,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숙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마치 소련처럼 자본주의화해서 제2의 미국으로 숙주로 삼아서 또 거기서 막대한 이윤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국에 반환된 홍콩이야말로 트로이 목마가 아니겠느냐. 중국에서 최근에 급성장한 도시들, 엄청난 빌딩의 숲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하니까 더더욱 철철 넘치게 된 그 달러를 가지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서 자원을 판때기로 이제 사들이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제국주의와는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그 사회주의 고유의 개념인 국제연대적인 측면. 같은 사회주의 국가든 또는 우호적인 국가에 정말 우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측면하고도 달라요.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도 아니지만 사회주의도 아니다. 이것은 발전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조건에서, 관대한 조건에서 사들일 뿐인 거예요. 그 사들인 주체가 정말 중국이냐, 중국에 있는 뭐 회사들이냐, 아니면 중국이나 그 회사라는 이름을 쓴, 그 가면을 쓴 유대자본이냐,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 심증이 있습니다. 아, 유대자본의 전통적인 수법에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미, 유럽 제국주의의 상대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남아공화국, 이 브릭스죠. 중심은 이제 중국입니다. 이 브릭스 체제가 뜨고 IMF에 대치돼서 MDB, 신개발은행, 그리고 ADB, 아시아개발은행에 대치돼서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이것은 마치 공화당에 대치돼서 민주당이 대안으로 비치는 것 같은 원리예요. 시속게임이죠. 양쪽에 보험을 다 들고. 유대자본이 공화당과 민주당 다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유럽 제국주의의 상대에서 브릭스가 뜬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자본과 무관하다고, 제국주의 진정으로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화국 모두 유대자본과 오랜 관계가 있죠. 인도고 남아공화국은 영국 식민지였고, 아, 브라질, 남미 자체가 미국의 앞마당이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유대자본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그 지도부의 압도적 다수가, 다시 말씀드린 볼셰비키 지도부의 압도적 다수가 유대인인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결국 소련이 붕괴되는데도 그 유대인 중에 유대자본들이 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릭스를 유대자본과 무관한 조직으로 반제적인 어떤 그 경제체제로 본다면 그것은 유대자본의 전통적인 수법, 양쪽을 다 조종하고 저울질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득을 노리는, 결코 지지 않는 게임이죠. 전쟁을 하는데 양쪽 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과거 영국 프랑스 전쟁도 그랬고, 프랑스 프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1차 대전도 그랬고 2차 대전도 그랬어요. 전쟁을 하면 언제나 막대한 치부를 했어요. 전쟁, 공황, 그리고 환경, CO2, 오존층 파괴에서 지구온난화 어쩌고저쩌고, 이 세 가지는 화폐전쟁에서 숭홍빙이 설파했듯이 유대자본이 막대한 치부를 얻는 충격과 공포요법, 딱 떨어지는 세 가지 그 테마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공황이 반복되는 것이, 물론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경제체질이 불치병인 공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그 공황을 증폭시키고 시기를 조절해서 충격과 공포의 요법으로 막대한 실리를 취하는 1929년 상대적 과잉생산 공황, 1974년 인플레이션 공황, 2008년 금융 공황,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정치 경제학의 과학적 법칙에 의거하면서도 실제로 그러한 법칙조차도 이용해서 막대한 치부를 취하는, 자동차를 보면서도 그 자동차의 운전자까지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세계 경제가 보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아, 네. 저는 닥터 스테판을 들으면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 저는 일단 대학 휴학생이고요. 그래서 어려요.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어리다는 거는 순수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닥터 스테판을 들으면 놀라요. 엄청 놀라고, 실제로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아,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주제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총체적 난국이어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총체적 난국인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거기에 제가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네, 거기에 닥터 스테판 팟캐스트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상적인 말을 참 잘하네. 여태까지 여기 그 갑자기, 사실 어저께 제안받아서 오늘 왔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정말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좀 있으면 고정으로. 아, 네, 저도 팟캐스트 닥터 스테판 잘 듣고 있는데, 뭐 들으면서도 쭉 느꼈던 거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귀에 곧바로 들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그럼 뭔데 이걸 이제 닥터 스테판에서 명쾌하게 이렇게 신랄하게 이야기해 주는, 들려주는, 이것이 더 잘하라는 그 채찍질로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상투적인 대답이죠, 제가. 네, 아무튼, 네, 좋아요. 네. 아, 그리고 준비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 또 느낀 건, 닥터 스테판이 75회까지 이제 이렇게 쭉 오는데, 이것은 잠깐 혹은 뭐 그때그때 준비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저도 이제 이 자리 나오게 되면서 좀 알게 돼서, 그만큼 이때까지 준비해 왔던, 그리고 앞으로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진짜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그런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산주승의 박수. 아, 그러니까 지금 닥터 스테판 그 발음을 자꾸 실수해서 내가 그 한마디 하면, 오늘 그 중요한 그 팁을 하나, 정보를 하나 주면, 우리가 그 닥터 스테판 녹음하는 그 앞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그 이름표가 있어요. 문패. 네. 있는데 닥터 스테판이에요. 실제로 의사 이름이 스테판이에요. 그 오전에는 이제 자택에서 이제 환자들을 맡고, 오후에는 이제 왕진을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죠. 네. 닥터 스테판 그 앞에서 사실을 하고 있어요. 애청자들 이렇게 함께해서 오늘 상당히 그 흥미진진하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봤어요? 역시 젊은 에너지가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또 그동안의 이 닥터 스테판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돼서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맞아요. 그 김 차장 없는 게 자리가 좀 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사회자가 할 멘트인데 아직 사회자가 충분히 적응이 안 돼서, 근데 곧 다른 또 분들이 여기 참여할 겁니다. 게스트로, 손님으로. 예. 세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외에 누가 있어서 좋고, 젊어서 좋고, 애청자들과 함께 하는 데서 또, 피드백이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측면이 좋은 것 같아요. 자네도 한마디 하지. 아닙니다. 혹시 기분 상한 거예요, 지금? 오늘 재밌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진실을 날려보내버린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는 야합이며 당장 철회돼야 합니다. 대통령의 행방불명 7시간을 비롯해서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